머리를 잘랐어. 연락 없었던 친구를 만났어. 오늘 하루가 널 잊어줄 거란 또 소용없는 기대를 하고 이젠 보내주려면 편히 살라고 친구의 위로도 들리지 않아 내게 사랑한다 했잖아 그렇게 쉽게 돌아서 너처럼.